HUBS. 동심 찾기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6월 7일 동심 찾기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벌써 6월의 첫 주가 시작되었네요. 다들 1년의 반이 지나갔다는 사실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2022년이 시작된 후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즐거웠던 축제 분위기가 점점 저물어가고 시험이 눈앞에 다가왔죠. 저는 너무 놀다가 공부하려고 하니까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유미의 세포들에 나오는 다양한 세포들끼리 공부해야 해, 공부 안 한다고 어떻게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느껴지는 요즘이에요. 한 사람의 자아에 다양한 생각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따라서 오늘은 저희의 내면과 외면에 대해 다룬 애니메이션을 다루어 보면 동시에 동심으로 함께 들어가 보아요. 서동현의 밴쿠버. 6 years and honey couple days since you left here. I'm getting paranoid cause you're still here. Always in my voice, yeah, I'm on tour. Following your voice. It's been 6 years and honey couple days since you left here. I'm getting paranoid cause you're still here. Always in my noise, yeah, I'm on tour. Following your voice. 어떤 가사를 쓰건 결국 네에게 쓰게 돼. 어떤 친구를 만나도 네 생각이 엉망이 돼. 네가 없는 서울의 밤 거리를 걸을 때 너는 잠에서 지금 맞겠거니 해. 가끔은 네가 너무 그리울 때 연락을 했다가 또 지우는 게 맞겠거니 해. 어쩌면 오지랖일 수도 있겠다 싶어 보냈던 카톡을 지워 그냥 잘 사겠거니 해. 하다가도 항상 이상하게 밝은 네가 주보단 우주가 아직 익숙한 내가 행복했음 해. Cause I'll be your best friend maybe boy. Whatever, forever and ever. 울어도 돼, 들어도 돼, 기대도 돼, 잘못해도 돼, 포기해도 돼, 보기 좋게 안 꾸며도 돼. Just be yourself, 있는 그대로, 네 모습 그대로. Vancouver, 네가 있는 곳으로 I'll move on. Yellow cab, plane, bus or Uber. 비행기가 안 뜨면 I'll scuba dive. Or Uber. 비행기가 안 뜨면 I'll scuba dive. 여기까지가 네 생일날 보냈던 가사들이고 지금부터가 진짜 나의 마음이고 그냥 노래가 좋아서 내린 거니까 맨 부여하지 마. 꿈이라 다가치웠다던 그 카톡 사실 보냈었어. 근데 답장하더라고 딴 사람이. 그리고 바뀐 너의 프로필 속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건의하면 내 맘속엔 구름에. 아마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 너에 대한 내 집착이 심해져 갈 때마다 온 너의 연락 한 통이 나를 얼마나 미치게 했는지 너는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모를 거야. 거짓말도 했어 인터뷰에서. 혹시라도 손이 가는 노래를 들을까 해서 네가 좋아하던 가수 제목 그대로 했어. 난 네가 있던 시간 내 혼자 남기로 했어. Vancouver, 네가 있는 곳으로 I'll move on. Yellow cab, plane, bus or Uber. 비행기가 안 뜨면 I'll scuba dive. Vancouver, 네가 있는 곳으로 I'll move on. Yellow cab, plane, bus or Uber. 비행기가 안 뜨면 I'll scuba dive. tears and only couple days since you left here. I'm getting paranoid cause you're still here. Always in my voice, yeah, I'm on tour following your voice. It's been 6 years and only couple days since you left here. I'm getting paranoid cause you're still here. Always in my noise, yeah, I'm on tour following your voice. 픽사의 15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인 인사이드 아웃은 2013년에 개봉한 몬스터 대학교 이후로 2년의 공백기를 거친 뒤 공개된 작품입니다. 수입 및 배급은 한국 소니 픽처스 릴리진과 결별한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이며 감독은 피트 닥터로 몬스터 주식회사와 업 등으로 픽사의 전성기를 빛낸 작품들을 연출한 명장이죠. 2010년대에 들어 공개된 픽사 영화 중 메리다와 마법의 숲 다음으로 속편이나 프리퀄이 아닌 두 번째 오리지널 영화인데요. 2011년부터 침체기에 빠졌던 픽사가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하고자 이악 물고 만든 작품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실제로 토이스토리 3 이후로 나온 픽사 작품들 중에서 가장 평가가 좋은데요. 어느 픽사나 디즈니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그러하듯 본편 상영 전에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화삼선의 사랑을 다룬 라바라는 단편 작품이 나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인사이드 아웃의 전개는 주인공 라일리의 감정 캐릭터가 감정 본부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들이 감정 본부로 돌아가기 위해 여행하는 것이 스토리의 주된 내용인데요. 라일리를 기준으로 보면 일상극으로 진행되지만 작품의 카메라는 감정 캐릭터들의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작품은 모험 활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이드 아웃의 시놉시스는 무엇이었을까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존재하는 감정 컨트롤 본부.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다섯 감정들이 존재하는데요. 이사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11살 소녀 라일리를 위해 그녀의 감정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감정의 신호를 보내지만 우연한 실수로 기쁨과 슬픔이 본부를 이탈하게 되고 라일리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라일리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쁨과 슬픔이 이 본부로 돌아가야만 하는데요. 위너의 러밀러미 마지막 숫자까지 yeah. 사랑해줘 엄지와 검지가 닿을 때 like 눈이 that 눈이 부셔 넌 까만 밤의 별 다른 건 안 보여 난 너의 것 너도 내 맘과 같아 Go Just tell me now 느끼해 lollipop 아름다운 목소리도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너와 함께 춤추고 싶어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숨 쉬고 싶어. 넌 chilling고 난 널 빛내는 X-ray. 조명을 받은 so amazing my baby. 작은 표정 미소 뿜어 내는 너와 너의 매력에 난 베이징 my lady. 아직 모르겠다고 말하긴 늦었어. Oh no. 만약 저희의 감정에서 기쁨과 슬픔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감정들 중에서 이 두 가지 감정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기쁨과 슬픔이 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신박한 소재는 내 머릿속에 살고 있는 의인화된 감정이라는 극의 소재로 어깨 위에 천사와 악마 클리셰를 비롯하여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소소하게 사용되어 왔던 소재입니다. 다만 장편 영화에서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던 소재인데요. 첫 티저가 공개되었던 당시에는 픽사의 아이디어 고갈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죠. 그렇지만 비록 신선한 소재가 아니더라도 스토리 전개만 잘하면 충분히 잘 만들 수 있었고 실제로 픽사는 그것에 성공하였습니다. 거기다가 가족 관계와 어린 소녀의 감성을 다루는 영화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많이 다루었던 소재와는 접근 방식이 아예 다르죠. 머릿속에 의인화된 감정과 우리 사회의 유사한 형상을 보이는 현실화된 뇌의 모습을 정교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매우 독창적이고 섬세하게 그려내어 비주얼적으로 높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꿈, 무의식, 기억, 어릴 적 상상의 친구와 같은 무형의 기재를 하나의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영역으로서 매우 신선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감정들이 이러한 영역을 거치면서 겪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마치 모험과도 같은 구조를 띠고 있어서 서사가 매우 흥미진진하게 구성되고 낭비되는 장면 없이 깔끔한 전개를 돋볼 수 있죠. 사람들이 간과하는 슬픔이라는 감정이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나 힘듦을 해소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 흘러보내면서 다음 행동을 실천할 원동력을 얻게 합니다. 이렇게 원동력을 얻어 더 나은 나로서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것을 주인공의 심리 묘사와 솔직한 고백을 통해 영리하게 그려내었죠. 서동현의 정이라고 하자. 그때 내가 널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해. 왠지 외로워지는 밤엔 You say 흐린 추억 속에 내게 안겨 잠든 내 Yeah 친구들과의 술자리 나는 도니에게 꺼내보고 싶다는 넋두리의 친구를 다 본뻔해 10년도 더 돼 내를 사랑할 수 있니 이제 그만이지래 근데 그게 잘 안돼 그래게 말 맞잖아 넌 나담의 사고에서 두 번 난 신을 안 믿으니까 네 전화 바로 픽업 지금 주소 찍어 어디든 상관없어 다 갈 테니까 Run 정이라고 하자 많이 가물러라 이건 사랑이 맞아 분명 약속했단 말야 I know I'm wrong 그 자리에 그대로 두던 기억들을 더듬고 있을 때면 I say 건 사랑이 아냐 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가자 아메리카노 못한 라떼를 맛있게 내리던 네 집 앞 카페를 매일 같이 갔었었던 그때를 내려줄게 쓰지 않아 이제는 너 매일 밤 예뻐 예뻐 해주면 날 재워 재워 식어버린 널 태워 태워 꿈에서 날 깨워줘 버려진 기억들 속에서 쓸만한 것들을 찾고 있어 이미 내 곁에 너는 없는 너지만 난 너를 느낄 수 있어 닿을 듯 안 닿을 듯 떠나는 뒷모습이 왠지 행복해 보여 너라도 행복해줘 Run 건 사랑이 아냐 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하자 많이가 몰라라 건 사랑이 맞아 분명 약속했단 말야 그 자리에 그대로 또 좋은 기억들을 더듬고 있을 때면 건 사랑이 아냐 건 미련이 아냐 그냥 정이라고 하자 즉 우리가 가지는 모든 감정은 우열관계를 가릴 수 없는 인간의 성격과 관계를 정의 내리게 해주는 저마다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조화롭게 받아들임에 따라 더욱 견고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음을 피력합니다. 이 과정을 아직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의 소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가질 법한 내적인 변화와 그의 수반되는 머릿속 감정들의 시행착오를 통해 효과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주인공 라일라가 슬픔미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에게 자신의 힘든 점을 고백하면서 그들의 지지를 받고 자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가족애라는 교훈을 상기하는 데도 성공하였죠. 하지만 인사이드 아웃의 여담 세계로 들어가 본다면 초기 설정에는 기쁨미의 상대역, 즉 기쁨미가 골칫거리로 여기는 대상은 슬픔미가 아닌 소심이었다고 해요. 또한 본부 밖으로 기쁨이와 함께 튕겨나오는 것도 소심이었죠. 적어 내려가는 wishlist 뭐가 좋지 고민하는 중이야 baby 마지막이잖아 우리 이제 곧 떠나야 해 난 멀리 토일의 시안부 이제 곧 떠나야 해 난 멀리 yeah yeah yeah yeah 죽겠니 저를 길은 밤을 떨어지던 별 그게 몇던 날을 나는 울었고 안아줬던 품은 아직까지도 나를 안아줘 원망하는 중이야 시간을 기억하는 중이야 이 밤을 해가 다시 뜨고 지나면 이곳에 더는 없겠지 나는 사랑은 무서운 게 분명해 증터마저도 우린 추억해 언젠가 닿길래 그곳에서 네 손을 꽉 나는 잡아지 아무렴 끝에 바라보며 입 맞추고 끝에 바라보며 우린 사랑하지 그건 사실 무엇보다 멍청하지 하루살이 같이 아름답길 뛰어들려고 저 불구덩이를 태우고 또 태워서 날아가길 내가 없어도 누군가와 너만은 행복하게 다시 살아가길 저거 내려가는 wishlist 뭐가 좋지 고민하는 중이야 baby 마지막이잖아 우리 이제 곧 떠나야 해 난 멀리 이제 곧 떠나야 해 난 멀리 기억해 주겠니 저를 기던 밤을 떨어지던 별 그게 몇던 날을 나는 잃었고 안아줬던 품은 아직까지도 나를 안아줘 꿈만 띄 끼어도 눈물이 왈칵 미래를 적어준 편지엔 답장 못하지 끝내 감성은 사치인 현실엔 거꾸로 시간이 가 조금은 진지해야만 해 밝아진 표정 마지막에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은 의미 없게 난 진짜로 가짜가 돼야만 해 아침이 떠도 세상은 돌고 계획이 사라진 주말 밤은 혼자가 돼버릴 우리는 현실에 가까이 있어도 무감각해 숨 닿지 않는 것에 내가 계속 남아있었으면 해 yeah. 적어 내려가는 wishlist 뭐가 좋을지 고민하는 중이야 baby 마지막이잖아 우리 이제 곧 떠나야 해 난 멀리 이젠 떠나야 해 난 멀리 기억해 주겠니 졸으키던 밤을 떨어지던 별 그게 몇 든 나를 나는 울었고 안아줬던 품은 아직까지도 나를 안아줘 더불어 초기 계획에서는 기쁨이의 성격이 상당히 달랐는데요. 애니메이션 속 그려지는 모습보다 훨씬 고집이 세서 상대역인 소시미를 더욱 심하게 구박하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끔 기분 좋은 일을 위해서는 부도덕한 일도 서슴지 않게 만들었죠. 라일리가 같은 반 친구에게 말을 걸 때도 괜히 재미를 위해 삐뚤게 나가려고 한다던가 침 뱉는 행동을 하려고 하거나 심지어 친구들과 어느 정도 가까워져 파티에 초대하자 기쁨이는 그런 재미도 없는 파티 가서 뭐하려고 하는 말투로 비꼬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기쁨이의 목소리는 전혀 전달되지 않고 반대로 소심이의 목소리가 전달되며 큰 참사는 무사히 막아집니다. 늦은 시간에 자꾸 전화해서 미안해 조금 취했지 만등치는 말장에 나와 I'm calling you calling you 하이라이트의 콜링 님 조금만 더 채워줘 my friend 오늘따라 외로워서 그래 하늘의 달은 밝은데 내 맘까지 비춰주진 않네 yeah. 가지마 it's not time to go man 슬픔을 조금 나눠 가줄래 아무리 피해보려 해도 그 애가 자꾸 떠올라 너 지금 무얼 하는지 이미 자고 있을런지 혹시 내가 필요한지 까맣게 다 잊었는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내 모든 게 다 너를 향해 있어 어느새 난 또 너의 번호를 누르고 있어 늦은 시간에 자꾸 전화해서 미안해 조금 취했지만 정신은 말짱해 Now I'm calling you, calling you 대답 없는 어지만 아직 바뀌지 않은 너의 colorway처럼 내 마음도 아직 여전해 Now I'm calling you, calling you 널 부르고 있어 사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나도 정리가 안 돼 그저 어딘가에 있는 너의 숨결이 너무 그리워 네가 난 보고 싶어 잠에서 깨어나면 많이 후회하겠지만 그걸 알면서도 어김없이 Now I'm calling you I'm calling you 아무 여자나 만나서 널 잊어보려 해 네, 이렇게 동심찾기 14번째 프로젝트가 끝이 났는데요. 저희에게는 정말 많은 감정들이 있고 그 감정 중 하나가 악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던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어린 라일리가 감정을 잃어버리며 진행되는 전개는 우리에게도 감정을 추스리는 법을 알려준 기분이랄까요? 저는 따라서 머리에 복잡한 생각이 많을 때 인사이드 아웃 애니메이션을 보며 감정을 의인화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의 동심찾기 프로젝트는 막을 내리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며 시험 모두 잘 보시고 멋진 종강 맞이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프로젝트 담당자 안혜지, 기술의 임지연, 저는 진행자 박선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UBS